사륙자강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민족 최대의 경사 수련 명절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경축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속에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지구에 사회주의 승리의 요명을 알리며 웅장화려한 요명거리가 보란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웅대한 구상과 전투적 어설을 높이 받들고 대건설 전투에 똘치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려명거리 건설을 단순한 거리 건설이 아니라 우리를 압살하려는 원수들에게 철퇴를 안기고 나라의 강대성과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 사수전, 사회주의 수호전으로 여기고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여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힘과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변혁을 일으켜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강룡한 기상을 안고 현대건축거리의 번복이 표준으로 노동당 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여명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삼가 올리는 청정의 선물입니다. 아담한 다층 건축권, 웅장마류한 초거층 건축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조형화, 예술화, 록색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어 주체건축 예술의 미래와 사회주의 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려명거리가 완공됨으로써 금수산 태양궁전과 용남산 지구가 백두산 대국의 내일을 상징할 수 있게 훌륭히 전변되었으며 교육자, 과학자들과 인민들을 위한 만복의 별천지가 또 하나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려명거리 건설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고 위대한 당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진군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전리와 제조선의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 사회주의 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조선의 볼피의 국력을 과시하며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선 려명거리 준공식이 13일에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천세 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자 일심단결의 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공식장 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백전백승의 불피의 당 조선노동당 만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 결사옹의 일심단결이라는 구호와 글빨들을 그리운 대용기구들이 떠있었습니다. 전공식장에는 조선노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붙이고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류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전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조국을 백승의 길, 비약의 길로 이끄시어 세계가 알지 못하는 거창한 민족사적 대변역을 안아오시며 이 땅 위에 천지개벽의 시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일대 본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며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들, 여성 과학자가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오수용 동지, 로드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행사 대표들,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군인 건설자들, 돌격대원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과학자, 교육자, 청년학생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태양절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 동포 축하단 대표단들, 해외 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들, 무관 부부들, 태양절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 사회를 최룡해 동지가 했습니다. 애국가가 주악됐습니다. 박봉주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려명거리 완공의 장쾌한 승전 포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천만군민의 자랑찬 승리의 버거이며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더욱 환희롭게 장식하는 경축의 축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려명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고의 문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안겨주려는 어머니 당의 뜻이 웅축돼 있는 인민사랑의 영원한 기념비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오직 당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을 신성이 더 높이 떠받드실 순관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3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려명거리 건설을 선포하신 데 이어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역사의 맹세를 다지신 영남산에서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거리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해 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려명거리 건설 전퇴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습니다.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전민 총돌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산림집 및 공공건물 설계로부터 전력체계 구성과 불장식, 원림녹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건설 역량 편성과 시공 자재 보장 등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고 필요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 주시었습니다. 연설자는 올해도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어 뜻깊은 태양절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소화하는 모습이 눈에 선이 떠오른다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려명거리 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던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환하신 영상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에서 형용하는 보람과 생의 희열을 찾으시는 자애로운 오보이의 모습이시라고 격정을 터쳤습니다. 그는 금수산 지구에 펼쳐진 이 희한한 전변은 려명거리 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서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충정과 애민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려명거리는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 건축예술의 적도이며 사회주의 문명이 응축된 리상거리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방향에는 정중성의 원칙에서, 령웅 내거리의 용생탑 방향에는 상징성의 원칙에서 아담한 다층 건축군과 웅장마려한 초고층 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여명거리는 건축의 실용성과 저용화 예술화 측면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주체건축 현대건축의 번복이 표준입니다.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선편리성, 선미약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 태양빛과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기절약 기술들과 지붕 및 벽면 녹화 기술 등 최신 건축기술들이 도입되어 에너지 절약형 거리, 녹색형 거리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상징인 려명거리는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무궁무진한 힘에 떠받들려 솟아난 말리마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입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불같은 호소를 피끄는 심장마다에 새겨하는 건설자들은 반대한 북부 피해 복구 전투까지 하면서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 과학자고리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넘는 여명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도 세우는 기적 중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려명거리 전역을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전, 사회주의 소전의 최전방으로 여기고 단숨에의 정신으로 70층 살림집 골조공사를 단 74일 만에, 외벽 타일 붙이기는 13일 만에 끝낸 것을 비롯하여 말리마 시대의 건설 신화들을 연이어 창조하였습니다. 싸우는 고지에 탄약과 식량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려명거리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최우선 생산 보장한 전국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인민의 거세찬 지원 열풍과 야간 지원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 모습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는 일심단결된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 위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한 감동 깊은 화폭이었습니다. 참으로 여명거리 건설은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과 사회주의 조선의 무한대한 발전 잠재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 원수들의 정수리에 몇백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안긴 역사의 길이 빛날 승리이며 특기할 대사변입니다. 연설자는 전체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다없는 흠모와 열애 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비범한 사상과 령도, 강철의 신념과 담력으로 백두산 대국의 찬란한 새 시대를 이 땅 위에 펼쳐가시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앞에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웅대한 설계도 따라 기세 충천 연기백배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 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연설자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이 안으시고 역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배국 같은 충정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나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강원도 종신 창조자들처럼 수령의 유운 관철전, 당종식 옹의전의 불길도 높이 자력자강의 큼직큼직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도세우며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향하여 정돌격 정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건설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려명거리 전투장에 나르치던 말리마 속도 창조의 열풍을 더욱 거저시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금하다에서 제2, 제3의 려명거리 신하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 나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려명거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시설의 관리 운영을 맡은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을 책임적으로 정상관리, 정상운영함으로써 당의 은종이 인민들에게 더 뜨겁게 안겨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금수산 태양공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려명거리 완공의 기쁨을 우리 민들과 함께 나누시며 승리의 여명이 밝아올 백두산 대국의 무궁창창한 내일을 축복해주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말리마를 탄 기세로 질풍도도 치며 세상의 부름읍소라의 노래소리가 세세연연 울려 포진한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을 이 땅 위에 하루빨리 일도 세우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전공 TF를 끊으셨습니다. 순간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위대한 노동당 시대의 상징으로 훌륭히 솟아빛나는 려명거리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선조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준공식에 이어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함께 전체의 참가자들은 완공된 여명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솟아오른 려명거리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영도 따라 온 나라 천만 군민이 당중앙과 운명의 핏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사회주의 강국의 향한 미래를 향해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 위력 자력자강의 자랑찬 장점을로 세세연연 빛을 뿌릴 것입니다.